동화 한국어 버전 망토를 두른 공주. 옛날 옛적 아주 먼 나라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왕과 왕비는 행복하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왕비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 믿네. 전하, 모든 치료법을 시도해봤지만 이제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하, 왕비께서 찾으십니다. 왕비. 전하, 의사를 그만 괴롭히세요. 금방 나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피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할 때가 됐네요. 아닙니다. 제가 죽고 나면 전하는 제가 없어서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러니 약속해 주세요. 저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요. 약속해 주세요. 누구도 당신처럼 아름다울 수 없소. 사랑은 눈을 멀게 하는 법이죠. 우리 딸을 잘 돌봐주세요. 그렇게 왕비는 세상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왕은 큰 슬픔에 빠졌어요. 몇 년이 지났고 결혼 생각이 전혀 없던 왕에게 어느 날 신하들이 찾아왔어요. 전하, 나라의 여자들이 자신들을 대표하고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 왕국의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전하, 송구하오나, 이 나라는 절실하게 왕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라고? 전하, 나라를 위한 중요한 일입니다. 재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네. 하지만 왕비의 유언대로 그녀처럼 정말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하도록 하겠네. 전하, 사람들을 곳곳으로 보내 왕비님의 유언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신하들은 사람들을 모아 세상 구석구석 빠짐없이 보냈지만 왕비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죠. 어느 날 왕의 오랜 친구가 찾아왔어요. 전하. 아, 게리슨이군. 편하게 부르게나. 공주를 불러오거라. 이거 정말로 오랜만에 만나는군. 왕비가 죽은 지 오래되었지. 아, 저기 내 딸이네. 세상에, 왕비를 똑 닮았군. 똑같은 금발에 정말로 아름다워. 왕비라고 착각도 하겠는데. 친구의 말을 들은 왕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오래 품었던 왕비의 유언을 지킬 때라고 말이죠. 왕은 신하들을 궁궐로 불러 모았어요. 왕비는 자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이 나라의 왕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었네. 난 오늘 분명히 말하겠네. 드디어 왕비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찾았다고 말이야. 왕비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바로 왕비의 딸인 공주라네. 공주는 왕비가 될 것이라네.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수상의 아들과 결혼하게 될 테니까 다들 그리 알고들 있겠나. 이 소식을 들은 공주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조건을 내밀어 결혼하지 않을 생각이었죠.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죠? 네 엄마의 유언이었단다. 그렇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해요? 네 엄마의 유언이었다니까. 하지만... 그만해라! 이미 결정을 내린 일이다. 좋아요. 네 가지만 들어주시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수상의 아들과 결혼하겠어요.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먼저 드레스 세 벌을 주세요. 하나는 태양처럼 빛나는 드레스, 또 하나는 달처럼 빛나는 드레스, 다른 하나는 별처럼 빛나는 드레스요. 그리고 숲의 수천 가지 것들로 만들어진 망토도 주세요. 절대 동물과 식물을 해치시면 안 돼요. 알았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왕은 최고의 재봉사들을 불러 모아 최고의 드레스를 만들도록 했고 군인들에게 각지로 흩어져 망토를 위한 재료를 모아오도록 명령했어요. 공주는 이렇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면 수상의 아들과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법같이, 기적같이 재봉사들은 망토를 만들어 왔어요. 태양처럼 빛나는 드레스와 달처럼 빛나는 드레스, 별처럼 빛나는 드레스, 그리고 잔 나뭇가지와 마른 잎과 떨어진 깃털로 만든 망토를 만들었어요. 그 어떤 것도 해하지 않고서요. 거기에다가 네 가지 옷을 넣을 수 있는 신비한 호두를 만들어 공주에게 주었어요. 내 딸아, 네가 말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구나. 이제 약속한 대로 수상의 아들과 결혼하는구나. 아버지, 그렇지만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결혼해요? 약속했지 않느냐? 아버지, 엄마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누구도 아버지에게 엄마와 같이 사랑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고 하신 거고요. 어떻게... 그만! 네가 엄마를 정말 생각한다면 엄마의 유언을 지켜야지. 내일 당장 결혼해라. 하지만 공주는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치기로 결심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절 용서해주세요. 공주는 왕국에서 멀리 달아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주는 속이 푹 꺼진 나무에 들어가 잠들었어요. 그렇게 잠들어버린 그때, 그 나라의 왕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죠. 한 병사가 나무 안에서 자는 사람을 발견하고 왕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전하, 나무 안에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몸집은 사람만 하고 처음보는 이상한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궁으로 데려가라. 병사들은 나무 안으로 들어가 공주를 깨웠어요. 일어나, 넌 누구지? 전 집도 가족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궁궐로 같이 가자. 일할 거리를 주마. 그렇게 공주는 계단 아래에 있는 작은 방에 살면서 주방장을 도와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왕이 축제를 개최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축제가 시작되자 공주는 주방장에게 말했어요. 주방장님, 일을 다 마쳤는데 무도회를 구경하러 가도 될까요? 그냥 전 보기만 할게요. 좋다. 하지만 30분 후에는 반드시 돌아와서 주방 청소를 해야 한다. 알겠나? 고맙습니다. 그러도록 할게요. 공주는 방으로 달려가서 지저분한 얼굴과 손을 씻고 호두에서 태양처럼 빛나는 드레스를 꺼내 입고 머리를 풀고 나서 무도회에 갔어요. 무도회장에 들어가자 모든 사람이 공주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버렸고 왕도 그녀와 춤을 추었어요. 그렇게 30분이 흐르고 전하, 저는 이제 가야 합니다. 뭐라고? 잠깐! 사람들 사이로 사라진 공주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고 다시 망토로 갈아입고 얼굴과 손을 지저분하게 한 다음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다녀왔습니다. 청소 시작하면 될까요? 됐다. 청소는 나중에 하고 먼저 왕께서 드실 수프를 먼저 만들거라. 네, 알겠습니다. 왕이 먹을 수프를 준비한 공주는 금반지를 그릇 바닥에 두고 수프를 부어 반지가 보이지 않게 한 다음 계령했어요.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맛에 정말 감동한 왕은 그릇 바닥에 있는 반지를 보고 주방장을 불렀어요. 오늘 자네가 이 수프를 만들었나? 전하, 전하께서 드신 모든 음식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 하지만 자네가 만든 게 맞나? 이 수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라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래, 이 수프는 그동안 내가 먹어본 수프 중에 아주 최고라네. 이건 분명히 자네가 만든 수프가 아니야. 주방에서 일하는 소녀가 만들었습니다만. 불러오게나. 공주는 왕에게 불려갔어요. 자네가 수프를 만들었나? 네, 전하. 이건 네 것인가? 어떻게 저같이 가난한 사람이 그런 반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늘 무대에서 만난 사람과 많이 닮았구나. 알았네. 수프가 정말 맛있었네. 고맙네. 감사합니다, 폐하. 며칠 후, 궁궐에서 또 무도회가 열렸어요. 이번에도 공주는 무도회를 구경하고 싶다고 허락을 구하고 이번엔 달처럼 빛나는 드레스를 입었어요. 왕은 이번에도 공주와 춤을 추었지만 공주는 30분이 지나자 사라졌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주방을 청소하면 될까요? 아니, 청소는 나중에 하고 왕께서 드실 수프를 만들거라.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금목걸이를 풀어 그릇 바닥에 두고 그 위에 수프를 구워 보이지 않게 한 다음 왕에게 대령했어요. 이번에도 수프가 정말 맛있고 이게 뭐지? 목걸이? 주방장과 소녀를 불러오도록 해라. 이번에도 주방장과 공주가 갔어요. 자네가 오늘 수프를 만들었나? 네, 전하. 그럼 이건 네 것인가? 어떻게 저같이 가난한 사람이 그런 목걸이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늘 무도에서 만난 사람과 정말 많이 닮았구나. 알았네. 수프가 정말 맛있었네. 고맙네. 감사합니다, 폐하. 왕은 주방에서 일하는 신비한 소녀와 무도회에서 춤춘 사람이 자꾸 떠올랐어요. 왕은 그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에 무도회를 열면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주방장님, 일을 다 마쳤는데 무도회를 구경하러 가도 될까요? 그냥 전 보기만 할게요. 좋다. 하지만 30분 후에는 반드시 돌아와서 주방 청소를 해야 한다. 알겠지? 고맙습니다. 그러도록 할게요. 공주는 별처럼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갔어요. 공주하고만 춤을 춘 왕은 춤을 추는 동안 첫날에 발견한 반지를 공주의 손에 몰래 끼웠어요. 공주는 알아채지 못했죠. 그렇게 30분이 흐르고 전하, 전 이제 가야 합니다. 오늘 밤은 평소와 달리 음악이 조금 더 연주될 거라네. 하지만 저는... 더 있다가 가게나. 음악이 더 흘러나오면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공주는 그대로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손에 반지가 끼워져 있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죠. 그렇게 주방으로 힘껏 달렸어요. 왜 이제 온 거야? 왕께서 수프를 기다리고 있다고.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만들겠습니다. 공주는 금팔찌를 그릇 바닥에 두고 수프를 부어 왕에게 대령했어요. 왕은 공주를 불렀어요. 오늘도 네가 수프를 만들었느냐? 예, 전하. 그럼 이건 네 것이냐? 어떻게 저같이 가난한 사람이 그런 팔찌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너같이 가난한 사람이 그런 반지를 끼고 있느냐? 전하! 너는 나와 함께 춤췄던 사람이 분명하다. 넌 도대체 누구냐? 공주는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어요. 무도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왜 모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저 전하께서 저의 외모만 좋아하시는 건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저를 사랑하시는 건지 제가 주방에서 일하는 아이여도 사랑하실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랑은 눈이 멀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주방에서 일하는 소녀에도 상관없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네, 그럴게요. 마침내 공주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공주는 왕과 결혼하여 아버지를 초대했어요. 공주와 왕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